육과 깨끗한 아들. Lesson 6. The Clean Son. 단어. Vocabulary. 깨끗한. Clean. 아들. Son. 어머니. Mother. 치약. Toothpaste. 엄마. Mom. 왜냐하면. Because. 선반. Shelf. 오늘 아침. This morning. 놓다. Put. 비누. Soap. 꼭대기. Top. 샴푸. Shampoo. 씻다. Wash. 머리털. Hair. 있다. Forget. 목욕. Bath. 칫솔. Toothbrush. 보다. Look. 욕조. Bathtub. 이후에. After. 되돌려. Back. 문장. Text. 어머니, 치약이 어디 있어요? Mother, where's the toothpaste? 레이야, 치약은 수건 위에 있다. The toothpaste is on the towels, son. 엄마, 그게 왜 수건 위에 있죠? Why is it on the towels, Mom?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선반을 치웠거든. Because I cleaned the shelf this morning. 비누는 어디 두셨어요? Where did you put the soap? 비누는 선반 맨 위에 샴푸와 같이 있다. The soap is on the top shelf with the shampoo.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를 찾았는데요. I was looking for the shampoo to wash my hair. 잊지 말고 목욕해라. Don't forget to take a bath. 잊지 않을게요. 전 깨끗이 하고 싶어요. I will not forget. I like to be clean. 칫솔 찾았니? Did you find your toothbrush? 그것도 선반 꼭대기에 있나요? No. Is it on the top shelf? 그래. 조심히 찾아봐라. Yes. Look carefully. 제가 목욕한 후에 욕조를 씻어야 하나요? Should I clean the bathtub after my bath? 그럼 얘야, 수건으로 그걸 씻어라. Yes, son. Clean it with a towel. 비누를 선반 꼭대기에 돌려두어야 하나요? Should I put the soap back on the top shelf? 아니다. 깨끗한 선반에 둬라. No. Put it on the clean shelf. 그러죠, 어머니. Okay, Mom.